남들도 모르게 세상을 다 울었지. 지나온 일들을 가슴에 사무쳐 텅빈 하늘이 불빛 들켜져 가면 이 사랑 그리를 아껴 부어보네. 찬바람 불어와 어깨 슬려내다 후회가 또 와가 내 눈물이 흐르네.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.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. 이제 그리운 것을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.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버려두듯이 있는 날이면 들판에 서섭니다. 옛사랑 생각은 그 길 찾아가지. 광화문 거리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.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.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 버려 두듯이 지겨울 때가 있지. 내 맘에 고독을 너무 흘러 넘쳐 눈녹인 봄날 우르르 잎새 위에